Why, baby? 뭐가 문제야, baby? 와, 아, 아, 아. 와, 아, 아, 아. 와, 아, 아, 아. 와, 아, 아, 아. Hey, one. 와, 아, 아, 아. Anyone, please. 와, 아, 아, 아, 아. 제발 와, 사랑 좀 줘요. 와, 아, 아, 아. 날 싫어해 하는 걸 알아 나는 서운해 그럼 날 왜 넌 못 이해해 You don't understand 난 너를 좋아한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게 왜 그러는데 그럴수록 난 되게 섭섭해 Oh I'm so sad 그러니까 슬슬 let me come into your mom hey. 중요한 건 mom 그분의 얼굴만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니 아니야 날 묘하는 너의 날 이 선물들까지도 사랑하게 된 거 이겠네 맘이야 너에 대한 건 사선 것도 기억해 난 아니야 아무리 나 삐그러도 넌 내게 순간 다 많아야 신정 많아야 주인공은 맨날 맨날 이렇게 밤마다 기도해 기도 사랑을 좀 주세요 기도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자라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기도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Give love Give love Give love wow, wow, yeah.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무작정 싫어하고 보는 너 Why can't you understand me 난 너를 좋아한다고 네가 날 싫어해 하는 걸 안 후부터 샘솟던 의욕이 다시 들고 설렜던 내 맘도 끝이겠구나 슬슬 다가가도 될까 바라보는 것조차 싫어할까 뻔한 몰래 뒤에서 긍긍 전전해 점점 해가 지면 달빛 정전해 용기가 나네 마음을 전부 전해 하지만 그녀와는 사이 거리 너무 멀어 주고 또 주는 사랑이 길바닥에다 버려 전화겹처럼 쌓이네 봄이 되면 흙으로 남아 혹시 기대해 쌓기 돼 사랑을 좀 주세요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자라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